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3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과 괴뢰 호전강들의 북침전쟁 연습 책동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.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3월부터 진행되는 키 리절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평양 침공 참수작전을 위한 것으로서 북을 대상으로 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했습니다.